네, 안녕하십니까. 김주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날씨가 조금 다시 좀 찬바람 좀 돌고 있고 내일부터 좀 더 추우신다네.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그러니까 네. 어저께까지만 해도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갖고 무슨 봄날인가 싶었는데 네. 네.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 보면 야 봄날이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갑자기 그냥 하루 만에 비 오더만 네, 그러니까. 그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갑자기 어저께 그리스 코멘트 지금 이제 그 어제 그리스 총리였죠. 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사실 이제 정치적 발언인데 정치적 발언이지 예,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네. 뭐 시리자가 집권하게 되면 디폴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EU 탈퇴가 예상된다. 네. 이런 발언이었는데 뭐 이 네. 발언에 일단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화들짝 하고 일단 한번 놀라줬다. 일단 예의상 한번 놀래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찌 됐건 근데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네. 지난번에 저점이 1881 뭐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걱정되지 않나 했는데요. 일단 1890 요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잠시 얘기하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가의 급락가 네. 다시 이게 장난도 아니야. 어저께 52달러 뭐 중반이었잖아요. 네네. 이건 장중에 49.95까지 떨어지고요. 네. 종가는 50.04로 끝났는데요. 아 유가 이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죠. 유가 지금 뭐 흐름을 한번 보시죠. 지금 네,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유가 2월물 차트입니다. 선물 네. 차트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유가가 이제 어제 이렇게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이제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이 전저점을 이탈한다는 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쑥 하고 빠지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이런 변동성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전존 이코노미스트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마지막 날 그죠? 형님이 안 계셔갖고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저를 위해서 출연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날 출연하면서 이 유가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55불 대에 대한 유가에 대한 변동은 상당히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란 그 석유장관 네네. 이란 석유장관이 공식적으로 코멘터리를 했습니다. 수개월 내에 유가가 60불 대에서 90불 사이에 대한 변동성 갖고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유가 상황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올해 1월 달에는 가스비도 내렸겠다. 좀 그 가스비 많이 올랐더라고요. 작년보다 덜 됐는데 작년보다 돈이 많이 나왔다고 마누라가 얘기했는데 12월 달. 애기 엄마가?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1월 달에는 가스비도 내렸으니까 한번 빵빵하게 떼면서 네. 과연 얼마나 그 인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2월 달 지나면 또 오를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좀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의 하락은 어쨌든 간에 좀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디스 한번 과감해도 될까요? 아, 네. 디스 한번 과감해 주십시오. 디스가 필요해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잃으시면 안 돼요. 네네. 자기도 잃으지만. 아, 근데 자기는 좀 걱정돼. 아, 저는 네. 아주 가볍죠. 가벼워. 네. 내일은 또 그분이 오는 날이잖아. 네네. 제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요. 우리 혹시라도 네. 이분이 와서 게시판을 본다. 말하면서도 게시판을 계속 봐요. 여기 게시판이라 그래? 채팅창을 네. 보는 분이야, 이분이요. 네, 그럼요. 네. 쓱 하면 보면서 하더라고요. 쓱 하면 보면서 하잖아. 알죠? 네, 알죠. 나름 말하기, 소심해. 제가 목요일만 하는데 화요일이기 네. 때문에 내일 바로 또 얘기할까봐 네. 이학령 위원님이 디스했다고. 네. 전전님이 다 맞췄어요, 여태까지요. 네. 딱 하나 틀린 게 유가가 틀렸다. 자기도 네. 인정했어, 그거는. 그렇죠. 네. 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난 안 들었지만, 내가 딴 거 나봤는데, 전지현님 건 못 봤어, 그날. 그들 안 봤는데, 뭐,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요. 네. 다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참고. 누가 봤는지 몰라. 지나고 나면, 아, 전지현님이 맞지만, 안 그런 애들도 있다라는 건 단순히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요. 유가가 조금 반등하면, 에너지주식 사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유가 바닥 다 떨어졌다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요. 유가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 얘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구 얘기냐. 시티그룹 얘기하겠습니다.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이요. 기존에 2015년 유가가요. 2015년이 80달러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입니다. 평균 80달러인데요. 목표 평균가격 훅 내렸어요. 어느 정도 내렸냐. 63달러. 63달러. 네, 63달러 내렸어요.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 또 하나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는 애들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55달러? 네. 55달러. 63달러로 내렸어요. 브렌트가 55달러인데 여기? 네, 제가 알고 있다. 스트래티지. 아, 그래서 예. 조금씩 다 내렸는데요. 네. 따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문제는 2015년 말에나 바닥을 칠 거라. 네.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이제 회복될 거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 의원님은 얼마 안 있어도 1분기 비교 바닥이고 올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다 아무도 모릅니다. 또 뻥 까는 거기 때문에요. 어게인 캐피탈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게인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름이 안 좋아. 네, 어게인이야. 하여튼 어게인 캐피탈인데요. 어게인 캐피탈은 48달은 기본으로 간다 지금. 기술적으로 하는 지금도 이 친구들은 기술적으로 하면서 돈 하는 친구인데요. 최종 타겟은 얼마냐? 33달러입니다. 33달러. 네, 맞고 안 맞고는 우리 중향이야. 거기서 논의를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아 그래, 그 얘기하는데 그 조태계야 CT는 얘기하고. 아, 뭐, 기술적 분석하는 얘기니까, 뭐, 틀 수도 있어. 몰라요. 그럼 이제, 근거가 이거네. 어게인 캐피탈 같은 경우는 2009년도 12월, 2월 달 정도 저점까지 내려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기술적 분석상 2009년도 12월 저, 2월 저점. 요거를 보고 있네요. 네. 네. 모건 스탠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모건. 네. 올해 평균, 이것도 여기서 브랜트인데요. 브랜트 기준을 여전히 오늘도 70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요. 70달러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죠. 네. 네, 70달러. 이거가 70달러면 거의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전 의원님을 봤다는 얘기죠. 네. 전 의원님이 70달러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있고 그 나쁜 시나리오 있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만 얘기합니다. 모건 스탠리 최악의 시나리오 어느 정도냐면 2013년, 그러니까 2014년 평균 53달러. 올해 평균이 53달러. 배드 케이스. 그 안 좋은 케이스는 안 좋은 네, 케이스. 베어리시 케이스. 최저 수준은 2분기 달러.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1, 네. 2분기에는 43달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고 있느냐. 그걸 또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언제 올라갈지.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전문가 아니니까 언제 올라갈지 왜 올라갈지 모르죠. 네. 그렇지만 현상은 우리가 또 설명을 해드린 게 예의잖아요. 방송으로. 증권방송이 예의잖아요. 어저께 이제 보셨겠지만 사우디가요 유럽이랑 미국에 공급하는 유가 내린 거 아시죠? 예. 2월 인도분을 0.60달러, 네. 그러니까 배럴당 60센트씩 내렸어요. 왜 내렸느냐? 마켓셰어 올리기 위해서. 이게 마켓셰어 올리는데 이거 내부적으로 보면 결국은 셰일가스가 됐건 경제업체를 죽이자는 얘기예요. 경제권 손 띄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것들이요. 가격 전쟁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표현은 그렇지만 치킨전 게임이다. 일종의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도 늘리겠다. 미국도 업자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두고 보자. 미국 가는 거예요. 캐나다도 또 올린다고 얘기해요. 캐나다 늘리겠다. 러시아 가만히 있어야지. 러시아도 늘린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공급의 전쟁이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누가 멈칫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부터에 가서.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 오늘. 시장이 있었던 일이다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얘기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제대로 그런 관련 영향주도 밀리고 있죠. 조선주나 이런 것들 밀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오늘 그런 주식들 유가 관련주도 올라가는 거 떨어 올라가는 몇 개 있고 떨어지는 거 있는데 그런 거 좀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유가 지금 뭐 유가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방향이 쏠릴 때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한쪽으로 방향이 쏠릴 때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 반대적인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뭐 유가라는 것도 그 수요 공급. 물론 이제 공급이 뭐 월 일간 평균으로 200만 배럴 이상이 많다라고 하니까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 뭐 50불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 의견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에서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는 아무래도 뭐 그리스 이슈라든가 이런 그 다른 기타적인 이슈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오버슈팅하는 게 아니냐, 밑으로 언더슈팅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그러니까 지금 뭐 심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나서 다음 코너 넘어갈 텐데요. 오늘 시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장도 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요. 자동차 판매가 발표됐어요. 네, 자동차 판매. 네, 그 얘기 좀 봐주세요. 자동차 판매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입니다. 네, 미국 12월 자동차 판매인데 아주 양호한 수치를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역시 12월 달에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네. 이제 유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근데 가장 그 현대기아를 한번 현대기아 다른 데 필요 없으니까 뭐 현대기아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대를 보게 되면은 2.4% 토탈. 근데 여기 라이트 트럭이 뭐죠? 현대 라이트 트럭이 뭐죠? 그냥 있는 거 갖다 예. 붙이는 거야 그냥. 근데 13,000대 어쨌든 여기가 이게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현대가 좋았고요. 현대도 보다도 더 이제 좋았던 건 기아입니다. 기아가 지금 35.6% 전년 동월 대비해서 작년에 33,000대 팔았는데 올해 45,000대를 지금 팔면서 네. 지금 35.6% 네. 증가의 네.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네.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네. 추가적으로 저 몇 가지만 코멘트 드리면요. 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11%가 늘어났고요. 연간으로 6%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1,590만 대인가 1,600만 대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팔리는 거는 이제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나갔는데요. 그게 이제 2009년이었죠. 2009년. 그러니까 리만 사태 이후에요. 27년 만에 최악의 하나를 보는 게 있죠. 27년 만에 최악으로 팔렸어요. 최저로 팔렸어요. 그래갖고, 1,000만 대 감 넘겼어요. 1,040만 대 정도 팔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5년 연속 상승입니다. 내년에 1,750만 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 판매가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요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겠어. 아, 1,690 정도 되지 않겠니? 뭐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수는 1,720에서 50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열려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왜 잘 폈냐를 아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유가 하락이에요. 유가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비의 심리가 좀 회복되는 거, 그게 있었고요. 연말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11월부터 12월에서 지금 보면 연말 쇼핑 시즌의 최대 수혜는 자동차를 바뀌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 엄청 프로모션을 세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인도 많이 하고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했고요. 기아 자동차는, 우리가 제가 12월 초에 기아 자동차를 주목해야 된다. 주가는 안 좋았지만 주목하자는 얘기 기억나시죠? 네. K7. K7이. 미국명. 좋은 카덴자. 카덴자가 네. 고급에서 최고의 차를 뽑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보면 많이 팔린 거는 솔로가 많이 팔렸어요. 솔로가 39%? 40% 가까이. 그래서 솔로가 거의 다 많이 증가율을 대부분 차지했고요. K7도 좀 카덴자도 풀렸는데요. 기아차는 이미지가 하여튼 이번에 그 컨슈머 리포트가 나왔네요.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뭐 GM도 마찬가지. GM도 한 17%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별로면 기아가 차로 네. 1등을 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가 되겠는데요. 시장에서 말이에요. 우리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네.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CES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CES 할 때 기조 연설자 4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죠? 그 자동차 회사 대표가 2명 들어갔죠. 네. 어디랑 어디요? 그 기억이 안 나네. 벤츠가 들어가잖아요. 예, 예. 벤츠가 들어가고 그 저기 도요타가 어디가 들어갔다고 예. 제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어저께요? 네. 예. 근데 문제는 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CES의 핵심은 뭐다. CES의 핵심은, 저는 웨어러블을 보고 있고요. 웨어러블. 근데, 웨어러블은 지금 당장에 거기에 딱 맞는 게 쉽지 않아요. 포드 벤츠죠. 포드랑 벤츠가 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관련된 거,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복합적으로 거기 엮일 게 많이 있단 말이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을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제 영상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머니투데이도 갔어요. 네? 갔는데 아직 이제 오픈이 오늘 밤에 하기 때문에 영상은 오늘 보여주는 영상은 다 어제 영상이에요. 어저께 영상. 예, 네. 작년 영상이고요. 지금 오늘부터 오후 저녁부터 나올 거든 거기 현재 가서 이미 공식 오픈하기 전에 기자들이 오픈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인터뷰 영상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큰 틀에서 보면 자동차가 콜라보레이션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자동차는 애플이랑 애플이면 애플, 구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OS 시장을 노리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글과 주로 협력하는 기업의 리스트를 하나 뽑았잖아요. 구글 기억나죠? LG. LG가 들어갔죠? 그 들어갔죠? 네네. 뭔가 어저께 LG 디스플레이가 이유 없이 많이 빠졌잖아요. 뭐 실적이나 또 얘기도 나면서 빠졌잖아요. 네. LG 디스플레이 오늘 급등하죠? LG 디스플레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급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면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에 확장하겠다는 얘기 오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딱 잡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의 강한 놈.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저께 이제 아, 뭐, 막 얘기 많이 한게 사실 그 말이 그렇지 여성 속옷 얘기 방송에서 지금 딱 그 유쾌한 뭐 좀 편한 용어는 아닌데 남자로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빅토리아 시크릿 하면서 그런 웨어러블 기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잖아요. 네. 또 하나가 자동차인데 자동차에 관해서 그런 뭐든지 간에 콜라보레이션의 시대라는 거죠. 혼자 딱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는 쉽지 않아요. 예. 네. 근데 혼자 하겠다고 나선 애들이 삼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어쨌든 네. 간에 이번에 LG한테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도 이제 이 얘기를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분하고 LG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LG는 그동안 해왔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이나 어디가 하잖아요. 어, 잘하는 거 잘을 팔려요. 그러니까 검증된 사업만 했던 얘기죠. 딱 보고 그 들어가서 덤핑을 쳐요. 그러니까 게릴라 전법이거든요. 아, 가격을 내리고 네, 들어가서 마진율을 줄이면서 덤핑을 치고 나오고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TV 쪽이 됐던 뭐 어디 공장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 가격 맞춰줄게. 반대만 해줘.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이 뭐 덤핑 가격 경쟁하면은 중국은 지금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LG가 주가가 뭐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뭐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그것도 이미 그것도 뭐 점유율은 늘렸지만 어쨌든 ETC 트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기타 등등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점유율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레노버하고 샤오미가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위, 5위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아무리 이 스마트폰에서 잘해봐야 앞으로 주가 올라갈 일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에는 덤핑이었는데 덤핑이 아닌 새로운 신규 사업에서 잘할 수 있는 자동차 쪽에서 뭔가 보여주는 시점. 그때가 이제 LG전자나 LG그룹 전체가 이제 부활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나. 하여튼 중요한 게 콜라보레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에 그 K-POP 코리아 뭐 K-POP 스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면 항상 콜라보레이션이 이번에 잘 안 돼 갖고 뭐 잘하는 팀이 나왔고 욕 엄청 먹고 그랬잖아요. 네네. 하, 괜히 애들은 좋아하는데 그냥 박진영이나 이런 사람 얼굴 인상 쓰고 네. 하, 워낙 기대가 많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게 뭔가 콜라보레이션이 안 됐다는 거잖아.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랑 남자는데 남자랑 훅 떨어졌잖아요. 걔가 이제 주로 이제 그 거기 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저기 편곡을 했다는 건데 자기 위주로 이제 화음 만들었다고 하고 너무 네. 평이하게 만들어서 콜라보레이션이 망한 그룹이거든 걔가. 뭐 표현은 그렇지만 남자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콜라보레이션이 잘하는 놈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뿐이고 앞으로 모든 것에 콜라보레이션을 강한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꼭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올해는 이제 저런 거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작년 초 얘기했던 게 샤오미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거가 이제 자동하고 이제 그 핸드폰에서도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인 거 많이 쓰여하고 또 많이 이제 확산되는 거 사물 인터넷 얘기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 좀 새롭게 콜라보레이션이 많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 여전히 얘기를 좀 많이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고령화에 관해서 있잖아요. 고령화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15년에 고령화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투자 전략을 그러면서 종목군이라든가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고인은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인데요. 잠깐 이제 검색을 해서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 이제 고령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원하든 원치 않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고령화 관련된 그 보고서들도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고령화라고 해서 보게 되면 네. 고령화 관련된 이제 뭐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전망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5년도 주식 전망에 대한 마켓뷰를 네. 이 두 가지 컨셉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제 예, 예. 저 설명 고령화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갖고 봐야 되는데 최근 이제 3년간의 수축 국면을 떠나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거다.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저성장이죠. 네네. 그러니까 내수 산업이 중요한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 그러니까 오히려 뭐 상저하고에 대한 패턴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 고령화라는 이슈 때문에 국내는 상고하저의 패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그 NH투자증권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흐름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지금 보게 되면 시장 전망이고요. 네. 보게 되면은 일본과 같은 고령화 문제점이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네. 2015년도가 바로 그 고령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일본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책을 일단 실패했다.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을 했고 디플레이션이 나타났고 대체대조표의 불행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나타났고 네. 그러니까 결국엔 20년 동안 난리치다가 네. 지금 이제 양적 완화 해갖고 뭔가 이제 바꿔보겠다라는 네. 이제 그 상황을 일본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고령화에 대한 흐름인데 네. 이 민간 소비에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네. 민간 소비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건설 투자가 감소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민간 소비에 대한 쪽에 그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기여도는 계속해서 그 포지션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이런 흐름이겠고요. 배당 수익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배당이네. 네, 배당 수익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 고령화를 하게 되면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그렇죠. 자산에 대한 투자. 그렇죠. 이런 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배당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있고 소비주를 잘 보자. 소비주. 백화점 아니다. 홈쇼핑 오케이. 편의점 오케이. 왜냐면 이제 일본도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증가 이런 것 때문에 뭐 편의점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홈쇼핑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 앱들 네. 뭐 그 얘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약업. 네. 이런 걸 좀 잘 보자. 네. 의료 소비. 오늘도 그렇죠. 보게 되면은 뭐 그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네네. 이런 것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했고요. 배당이 높은 기업들 방금 말씀드린 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라는 이슈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네. 바이오 헬스케어 네. 제약 그다음에 네. 백화점이나 이런 그 소비보다는 네. 홈쇼핑이나 편의점 네. 중심에 대한 소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소비보다는 실질 제품에 대한 소비, 그러니까 OEM 기업들, 네네. OEM 기업들, 그다음에 네. 이제 배당주 이런 네. 컨셉을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갔고요. 또 이슈 좀 체크해봤고요. 다음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삼성전자 할까요? 미디어 할까요? 형님 편한 거 하세요. 나는 이따 어저께 하려던 하려는데. 아, 인터플렉스? 네. 네, 그 메이저 리포트 시간인데 어저께 저희가 못했는데요. 오늘 뭐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승원 대표가 더 좋아하는 기업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할까요? 삼성전자 미디어플렉스를 할까요? 아, 미디어플렉스 두 개 다 해줘. 삼성전자였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요거를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걸 뭘 봐야 되냐면은 요 추이를 봐야 되는데. 추이를 봐야죠. 맞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화면 준정하죠.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네.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다 올리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그죠? 작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목표가 안 올렸어요. 근데 12월 20일 넘어서면서부터 22일부터 아까 12월 하순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열심히 이제 보고서 낼 때마다 상향하는 이것들이 소문 났지. 그 방송을 본 거지. 그쵸.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에 관심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네. 들었지 이것들이.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하이투자증권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좀 그 예상이 된다라는 보고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목표가 제일 세게 부른 목표가 때문에 당첨된 LIG 투자증권의 175만 원 목표가 누가 승자가 될까라는 네. 보고서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 성숙기 시장, 더 이상 네.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면, 어제 그 노키아에서 29불짜리 스마트폰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저 아들 내미 하나 사주려고. 29불이면은 살만하죠. 워키토키 사주려고 했는데 워키토키보다 더 싸. 워키토키가 그 3만 5천 원짜리 살라고 비싸갖고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난 다섯 개 주문해줘. 다섯 개? 네. 노키아 스마트폰. 먹고 하나 쓰고. 아니, 3만 원이면은, 작은 아들도 하나 사주고, 큰 아들도 하나 사주고, 나도 하나 세컨더리 폰으로 하나 갖고 다니고. 내가 전화가 많을 때 다섯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아, 요나스에게 불화 있어. 네네. 전화를 또 모아야 돼, 이제. 네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목표가 175만원. 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목표가 추정을 보게 되면은, 네. EPS 추정치 대비해서 16배, 15.6배를 줬어요. 근데 과연 이런 그, 밸류에이션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좀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러냐면 중장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증가에 따른 1위 업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프리미엄을 부여한다. 그런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삼성전자가 올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중국산 스마트폰을 써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가격 차이만큼 스마트폰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가격 차이만큼. 지난번에 당해갖고. 딱 보니까, 아, 가격 차이만큼의 퀄리티가 있구나. 퀄리티 차이가 있구나. 전혀 없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그러면 샤오미나 다른 쪽도 중국에 따라올 수 있느냐에 대한 쪽은 그럴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는 따라올 수 있어도. 왜냐면 이 OS의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가 도요다하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격차를 따라잡기 시작을 했지만 이제 따라잡기 시작을 했지만 20년 전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컨슈머 리포터에서 이니셜 퀄리티는 10년 20년 전이죠 벌써 이니셜 퀄리티는 도요다하고 비슷하다 하지만 내구성 에서 이런 측면에서는 월등하게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대표적으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현대차와 대우차에 대한 그 차이, 중고차 가격 차이. 그만큼 도요다하고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그 중고차 가격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사자마자 그냥 훅 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훨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니셜 퀄리티는 똑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1년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이 스마트폰도 그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벌써. 그래서 아 그거 보면서 확실히 가격에 대한 차이. 근데 이거를 이미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열풍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샤오미가 한번 약간 성장에 대한 정체를 겪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성장통. 영업이익률 2.6%. 그리고 샤오미가 이제 해외에 진출하면서 벌써 걸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 특허 관련된. 페이턴트. 예. 네. 이슈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샤오미가 이제 테스트 무대에 선다라면 삼성은 그동안에 이제 샤오미한테 두드려 맞고 아이폰한테 두드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했다라면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그거보다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도 갤럭시 E 시리즈 그죠? 이코노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투트랙 전략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익성을 희생하더라도 한번 점유율 확보에 주력하겠다. 샤오미 영업이익률 2.6%면 삼성에서 맞먹고 가격 떨어져서 한번 밀면 샤오미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1위 업체의 영향이 확대해 프리미엄을 부여하자라는 의견에 저도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저도 뭐 그 결론은 같은데요. 결론은 삼성전자를 전 덴데보고 있어요. 덴데보고 있는데요. 중간 과정은 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 제품에 분명히 차이가 나요. 중국 제품이 있는 것은 저희도 방송에서 한 달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샤오미 S 정책 얘기했죠. 60분 리밋. 60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S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새 제품 가격 있죠. 새 제품 가격을 그 사이버 머니로 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억하죠. 근데 그렇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면 샤오미에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불량률이 두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율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거가 그때 수치가 있었는데 뭐 1.5%면 이게 3~4%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 없애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뭘 살 때 중제품을 살 때는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으면 바로 AS가 있으니까 바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이 같은 거 일부 LG에서 들어온 것들은 다 해결되고 근데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국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어느 정도 가격 차이나 품질 차이에 있다는 건 뭐 저도 그 부분은 일정 수준 동의하는데 그래서 AS가 더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60분에 안 되면 물건을 바로 줍니다. 그러니까 새 거를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특이하죠, 걔네들이요. 그런 거 있다는 건 참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실적 얘기나 이런 건 등등 얘기했는데 8일날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의 이번에 실적에는 뭐 4조 7천 이내 뭐 모건이나 이런 데서 5조 몇천 이내 얘기하잖아요. 관심이 없다. 그런데 5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5조 정도 넘어야지 실적 서프라이즈 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5조 2, 3천 나와야지. 근데 그것조차 전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보다는 이렇게 보겠죠. 좀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삼성전자가 먼저 얘기했고요. 현대차가 따라갔어요. 현대차는 삼성전자는 이제 전년 대비 2배 정도 뭐 배당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4분기에 이번 실적 컨퍼런스 할 때니까 이번에 가이던스만 하니까 1월 말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겁니다. 같은 어떤 시점에서 현대차는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에 2015년에 배당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걔네는 반기 배당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현대차는요. 반기 배당의 수치 같은 게 나올 겁니다. 현대차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결국에 왜냐면 삼성전자, 현대차랑 NC소프트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주 친화 정책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주주 친화 정책이 올해 핵심이다. 이번 실적 시즌에는. 주주 친화 정책을 누구 따라할까? 왜냐면 지금은 대기업 중에서는 기억나시잖아요. 삼성, 현대차, 기업은 한마디 잠깐 얘기했다가 수그러들어갔고요. NC소프트 얘기한 거. 뭐 이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주주 친화 정책이 핵심이 있다라고 보겠어요.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면 왜 좋아지는 거예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4분기? 네. 아니 15년? 4분기 실적이 이번에 생각보다 좋다고 나와 얘기하잖아요. 네네. 실적이 좋으면 왜 좋아? 어떤 문제가 잘 된 거예요? 반도체죠.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는 거는 오히려 SK닉스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겠어요. 마치면 내일 있죠. 내일이요. 네.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미국 시간은 화요일 날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근데 가이던스보다 좋게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티메이 그 예측보다 실적 컨텐츠보다 좋게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뚜껑 열려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 보고 있고요. 요즘 보면은요. SK하이닉스 레포트가 아까 그 화면 중에서 SK하이닉스 그걸 잡아주세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를 잡아주세요. 그 화면 있죠. 네. 그 목표 가격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화면 좀 잡아주세요. 거짓말이면 안 되는데요. SK하이닉스가요. 대부분이 레포트가 요즘 자주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떤 게 나오냐면 EPS 그런 게 올린 애들이 나오죠. 네. 이게 뭐냐면 2014년 4분기뿐만 아니라 2015년 전반적인 실적을 상향하고 있어요.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 그렇게 바뀐 데 없죠. 바뀐 데 없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괴리도가 워낙 있으니까요. 예. 근데 실적 전망 자체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그중에 KTB 투자증권 있죠. 네. 그중에 한번 보세요. KB. KB 투자증권. KB KTB. KB인가? 이각은 이런 거. KTB가 이각은요. KB. 예, 네, 그거 봐주세요. 제일 목표가가 낮은데? 예, 네, 봐줘요. 예, 56,000원. 예, 네, 상관없어요. 봐줘요. 내용을 봐주세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준비가 안 되고 제가 이거 방송, 이런 방송이 대한민국에 있어, 없어? 없죠. 진짜 없어. 이런 바로, 방송.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얘기 있잖아요. 쭉 내려봐주세요. 네. 내려봐주세요. 예,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그 다음 걸 봐야지. 빨간 줄 쳐줘. 네. SK닉스에 대해서 이강훈 연관하면요. 나름 인정받는 친구거든요.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잖아요. 뭐라 썼어요, 거기. 그 숫자가 아니라, 그때, 튼. 튼튼한 펀더멘털의 주주환원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이게 뭐냐면, SK도 이런 얘기 할 거란 얘기야. 그렇게들 얘기를 업계에서 보고 있고요. 대부분이 주주환원 정책이 이번에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효자네? 어? 효자야, SK하이닉스. 회장님 나오시려면은 해야지.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네. 그 얘기는 하지 마. 효자네, SK하이닉스가. 네. 고생하고 계시지. 날씨도 네. 추운데. 네. 그거는 뭐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네. 어른 높은 분들이 알아서 나오건 안 오는 거지만 여하튼 지금 거기 계신 동안 주가는 좋았잖아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자 우리는. 나오시면 안 좋은가? 아니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 잘 아는 분이 말하는 네. 분이 몇 년 요번에 있지 말고 예전에 하실 때 명동에 지나가다가 우르르 사인 한번 해주세요. 네. 사인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모 그룹 회장님이 큰 집에 계실 때야. 네. 그때 이제 우리 회장님 석방 청원에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지나가나 사인 한 마디였더니 그 후로 3년 동안 설날이랑 추석 때 선물 받았다는 거거든요. 고맙다고. 우리 회장님 신경 써서 그동안에 은혜 뭐 얘기했다거든요. 네.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네. 어느 그룹에 얘기한 적도 없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말이죠. 중요한 건 SK도 SK하이닉스도 딱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주 친화 정책이 저는 딱 몰라요. 전 주식을 맞출 능력도 없고 모르지만 저는 하도 오래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요. 시장의 흐름은 좀 알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건 주주 친화 정책이 화두입니다. 회도. 제가 말씀드린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탑원, 탑세컨드의 지금 그룹사 재벌 오너들이 얘기하면요. 그 다음은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주주 친화 정책까지 SK조차도 얘기하잖아요. 네. 불과 2, 3년 전에 적자나고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 적자나 넣어내잖아요.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는요. 2부 오늘 나오는 출연자가? 주동인 전문가님. 주동인 전문가님 와서 또 우리 시장에서 좋은 얘기 또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특히 많이 떨어진 주식들에 대한 해결 방안. 네. 어떻게 우리 뷰를 바뀔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해주는 시간 2부에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좀 우리가 팟캐스트 올라가서 좀 늦어졌어요. 어제 서버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 네. 이놈의 그 서버가 문제가 있어서 또 옮겨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여튼 네. 그 무료 서버를 찾다 보니까 네. 서름이죠. 왜냐면 이게 제대로 한 거 보면 월 10만 원 이상 내야 돼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양이 많겠고 다운로드를 워낙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무료를 찾고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 계속 계속 하셔야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제일 빨리 하는 건 유튜브로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유튜브로 빨리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로 주셔야 돼요. 유튜브 구독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뭐 영상도 화질도 제일 좋으니까요. 유튜브를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거기서 다운받으면 요즘 유튜브를 또 다운받는 것도 있거든요. 알아서 다시 찾으면 네. 돼요. 불법이건 어떻게 됐건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양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 대표 증권방송 키움증권 채널K가 더 알차고 더 새롭게 바뀝니다. 개미들의 수익은 내가 지킨다. 키워드림 베스트 전문가들의 오늘장 유망주 전격 공개. 키워드림 주식 어벤져스. 새로운 출연자로 더욱 강력해진 대한민국 증시의 오프닝벨 출발 증시 현황. 뉴페이스와 베테랑의 조화. 업그레이드된 투자 전문가들의 매매 기법 대공개. 추적 마켓 릴레이. 경제 전문 앵커와 키워드림 전문가의 유쾌한 투자 토크쇼.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코스피가 하락폭이 조금 깊어졌네요. 1887포인트. 네. 오늘 시초가 1890원짜리 위에서 했었는데요. 1887. 시초 우리 11시 시작할 때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1.8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 주식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네. 어떤 주식이야? 저희한테 월급 주는 회사의 최고 회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하여튼 특정 기업 하나가 지금 상한가에 가고 있는데요. 상한가에 가고 있는데요. 추천이 아니니까 뭐 언급하는 거는 상관은 없죠. 추천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아, 추천은 아니야? 네, 추천 아니면 코멘트 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뭐 어떻게 추천 안 하죠? 추천 안 하죠. 다우기술이 지금 상한가네요. 다우기술. 네, 상한가인데요. 뭐 뉴스는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우기술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작년에 12월에 출장 가기 전에 올해 숨겨진 가장 정책적 테마 중에 가장 최고가 뭐라는 거요? 가장 큰 거. 기억하세요? 온라인 네. 뱅크. 네. 네. 인터넷 전문 뱅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게 올해 화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걸 한번 봐드릴까요? 아, 오늘 좀 레포트를 하나 더 볼 텐데요. 잠깐 보고 넘어갈 텐데 이게 그 시청자분들은 그 판단이랑 저랑 많이 틀릴 수 있어요. 다음 카카오가 올랐잖아요. 네. 다음 카카오. 네. 한 이틀 올라고 오늘 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위 그 가입자 베이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올해 전 세계적으로 15년 만에 버블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카카오, 다음 카카오를 제가 관심 주고 우리 좀 보셔야 되면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다음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마찬가지 해당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또 하나 다음 카카오는 핀테크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아무 지금 정책이 나온 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삼성증권에서 어저께 쓴, 네. 어저께인가 그저께 쓴 레포트가 한번 찾아주세요. 다음 카카오에. 다음 카카오. 네. 삼성증권이 레포트를 제가 원하는 걸 탁 썼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두 줄이 들어가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 다음 카카오를 목표주가 여전히 20만원, 기존의 네. 20만원은 뭐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인데 뭐냐면 인터넷 전문 뱅크가 이제 은행이 생기면요. 네. 지금 다음이나 이런 데 직접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있을 건 없잖아요. 근데 결국 보면 이렇게 되면 직접은 안 하고 산업 자본이 들어가 안 들어.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이야. 그래서 지금 기존 은행주를 할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 왜냐하면 이게 기존 산업 자본이 재벌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니까.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혜택을 보는 것들도 역시 가입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입자. 그래서 네. 다음 카카오의 내용 보면은요. 핀테크 활성화 수혜가 나오면서 그 화면 잡으세요. 핀테크 활성화 나오면서 그 중간에 쭉 보시면요. 인터넷 전문 뱅크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또 하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 나와 있어요. 다음 카카오가요. 예. 네. 중간에 좀 나올 텐데요. 금융, 뭐, 거기 나오죠. 금융자금을 짓게 낮춘 새로운 IT 융합 서비스 출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핵심은 요약만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의 실질적인 재료는 그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뭐, 그, 하여튼, 그런 쪽에 관련된 것들이 올 한 해, 지금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의 설립이 올 한 해 큰 하여튼 이번 정부의 최대의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권이란 표현이 뭐 나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숟가락을 대고 싶습니다. 정책 사업으로 최고예요. 네. 최고의 관심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네. 올 한 해 이제 큰 화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우기술 올라가는 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그런 것도 하나에 좀 이슈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하나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손님 오실 텐데요. 올 한 해 중국에서의 그 뭐라 그래요? 중국에서의 그 이성원 대표 얘기했던 화두? 전 네. 얘기는 유머럴. 중말은 뭐라 그랬어요? 신창타이. 신창타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전문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우리 강주영 위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주영 위원한테 저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 얘기 좀 많이 하라 그랬는데요. 어저께 또 중국 오늘 모르겠죠. 어저께 중국 많이 올라간 거가 철도주랑 항공주가 올라갔거든요. 네네. 철도주가 10%씩 올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 그런 것들 꼭 보셔야 되겠다. 좀 시청자분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가 새롭고 신선한 코너죠? 스타그램 네. 토크 코너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우리 또 이승원 대표가 잘하니까 소개 네. 좀 해주세요. 이분 잘 아시죠? 저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십니까? 응. 왜 잘 모르십니까? 잘 알았는데 요즘 밥을 안 사줘? 잘 안 사주면 약간 소홀해지는 거야. 네, 아, 그렇습니까? 일부러 거리감을 주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채네? Out of sight, out of mind. 그거죠. 그겁니까? 네. Out of sight, out of mind의 주인공. 아, 그리고 이 키움증권에서 처음에 저희가 두남자쇼에 왔을 때 한참 그 최고조에 달하고 계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스스로 자중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에게 좀 양보하는 아, 이분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분을 한마디로 딱 그 요약을 한다면 덕이라는 말로. 맞아. 네. 한마디로 제가 그 지난주에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이게 되지 밥 사줄 때 되면 그게 아니라 이어가지고 예, 그 갑자기 그 밑에 내려갔는데 어딜 내려가 밑에 이제 처갓댁에 내려갔는데 아 처갓집에 요즘에 그쪽 동네에 이제 신기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보고 덕을 쌓아라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러면서 딱 떠오른 분이 딱 두 분이 있었습니다. 나. 한 분은 저희 선배님, 작은 아버님 말고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이러는 건 반칙이고요. 네. 그 제가 아시는 이제 선배님 한 분하고 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동인 대표님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덕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바로 자, 그분입니다. 예. 덕주인공. 네, 덕주의 주인공. 주동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서론이 길었습니다. 서론이 항상 길어, 우리는. 소개가 길어. 제일 운명이 맞아요. 아, 진짜. 네. 이 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주 뵀어야 되는데, 네. 에, 식사를 대접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날 잡으세요. 새해에는, 네. 네, 새해에는. 그쵸. 아니, 농담이야. 지난번에 한번 사주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약속이 그 겹쳐갖고, 네. 저녁 때라서 못 갔어요. 네. 농담인 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뭐 글로벌 시장에 그래서 그런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 좀 바로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가장 걱정되는 게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자 사실 제가 뭐 최근에 드리는 이슈가 뭐냐면 지난달에 사실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 네. 공개 방송 때 제가 주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대외 변수를 이기는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대외 변수의 상관관계가 가장 적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게임 업종하고 네. 이제 이 핀테크 다음이죠. 다음 카카오 이런 거 아니면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아, 지금 뭐 제가 핀테크 얘기하면 핀테크 맞은 거예요, 제가 말이? 그렇죠. 핀테크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의 약자죠. 어찌됐든 이 핀테크라는 부분이 신사업이기 때문에 네. 가장 신사업에 그러니까 뭐 각종 테마주들이 있습니다만 신사업에 가장 희망이 부푼 부분은 이 시장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물론 테마주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키움증권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터넷 시절 십몇 년 동안에 인터넷 온라인 증권사죠. 온라인 증권사가 해봐야 삼성증권을 넘어서겠어? 미래에셋을 넘어서겠어? 뭐 대우나 뭐 현대증권을 넘어서겠어? 했더니 시장 점유율은 온라인상에서는 키움이 왕이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핀테크를 강조해드렸던 부분에서 이슈는 이 시장 정말 환율 때문에 난리치고 있고요. 유가 때문에 난리치고 있고 이제는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난리치고 있고 거기에 그리스가 뭐 그렉시트라고 그리스가 이탈한다고 난리치고 있고 조만간 러시아가 또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네. 이 상반기는 정말 징글징글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독자적인 모멘텀 내지는 대변수 상관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이제 핀테크. 다시 가서 제가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됐을 때 나중에 5년, 10년 후에 기존 은행들이 다 지점들이 다 문 닫고 네. 키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온라인 지점들이 온라인으로 다 하기 때문에 본점 하나밖에 없죠. 네. 전국 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점들 다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다 모든 게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인터넷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마 5년, 10년 후에는 은행의 지점들이 웬만해서 다 문 닫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네. 핀테크 은행에서 사실은 이제 이 웅진코웨이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인수하려던 네네. 업체들 보게 되면 어디가 인수하려면 한국야쿠르트. 왜냐하면 자기네 방판 조직이 있다. 네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웨이 방판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야쿠르트도 눈독을 들였었고 기존에 네네. 이제 그게 있던 교원. 그러니까 기존 방판 라인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핀테크 말은 좋은데 기존 은행에서 다른 은행에 대한 계좌를 개설해 줄 거냐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부적인 문제를 네. 여기서 논하자는 문제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우 기술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제 주동희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핀테크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들 그죠. 가능성이 네. 후보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다음 카카오라는 거죠. 아, 다음 카카오. 지금 네. 뱅크월렛을 하고 있고, 네. 라인페이도 있죠. 라인페이가 있는데 한국하고 중국에서만 네. 안 하고, 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겁봐! 내 말 좀 들어! 네. 라인페이. 내가 말을 하니까 벌써 그 주동희 님도 제 말을 동의해 주시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가장 뭐랄까, 인터넷 트래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은 다음 카카오라는 거고, 이미 뭐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치하기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비약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10년 후에서는 진짜 일반 은행들이 문 닫고, 네. 인터넷 은행이 설치는 시절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선점하는 게 왕자죠. 최초에 이제 온라인 증권사 했을 때, 독자적으로 치고 나갔던 키움이 이제는 왕자를 뺏기질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터넷 은행, 전문 은행으로 설립됐을 때 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자가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독보적인 가능성. 그게 이제 다음 카카오라는 부분이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솔루션 업체들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해 주고 그 보수 유지를 해 주는 종목들이 삼성 SDS나 SKCNC 비상장으로는 LGCNS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고 핵심은 저는 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투톱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게임 업체거든요. 게임. 잠시만요. 네. 저를 잡아주세요. 저. 네네. 폭탄 발언을 합니다. 폭탄 발언. 네. 제가 아는 한. 네. 제가 아는 한. 이 증권 업계에서 여기 우리 저기 누가 그 키움에 네네. 게임 담당한 친구 장영수? 장영수 의원인가? 장영수. 네. 네. 그 친구가 장영수 의원인가 계시잖아요. 이 양반이 잘 알아요. 인생도 게임을 많이 즐겨. 인생도 게임이다. 아니 그게 뭐 아니 그 이런 게 아니라 게임 같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친구야. 여기 게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이승원. 게임을 했다가 잘 안 된 친구. 네. 그렇죠. 망했죠. 잘 안 된 친구가 바로 이승원 대표고요. 예. 키움에 계시는 우리 전문가분들 중에서 진짜 게임을 즐기신 분. 하고 나면 정말 즐기신 분이 바로 이분이야. 스타크.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죠. 뭐 간간히 하는데 어쨌든 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요새 케이블 광고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뭐냐라고 질문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제가 미리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요새 케이블 광고 보시면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대부 광고가 아니라 게임 광고입니다. 그렇죠. 지하철 탑니다. 그 지하철은 그렇죠? 그 여자 네. 광고 여자 그 예쁜 여자 똑같은 거 그렇죠. 어디 바뀌었다는 거랑 그 게임 광고잖아요. 최근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보게 되면 무한도전 토토가 지난주에 22.2% 찍었지 않습니까? 네. 순간 시청률 35.8%. 그리고 케이블에서 가장 지금 시청률 높은 게 삼시세끼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면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은 물론 이제 국내 기업은 아니에요. 클래시 오브 클랜은 다 뿌리지만 근데 그건 뭐 국내 상장사하고 상관없으니까 클래시 오브 클랜하고 딱 나오는 게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게임비. 게임비 광고가 네. 딱 끝나면 나옵니다. 근데 그 단가가 무지하게 비싼 거거든요. 그 무한도전 끝나고 그 무한도전 앞뒤 단가가 무지하게 높은데 게임비를 그렇게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드라이브 매출 드라이브에 자신 있으니까 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시간 되면 회당 15초 광고에 1,500에서 2,000 정도 나오는 정도 사이가 거니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집행을 계속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결국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동희님이 결론은 주동희님이 게임 얘기하면 믿어야 된다 이거야 내 말은. 아니 뭐 믿고 안 믿고는 뭐 그거는 각자의 몫이니까 지금 이 난관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때문에 잘 나가던 시절이 우리 우리나라 2008년도 같은 경우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망가졌지만 2009, 2010 복귀는 중국 때문에 급반등을 해줄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중국이 2000에서 3000을 넘어가고 대폭등을 하는데 우리를 왕따시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 때문에 못 갑니다. 이제 돈이 들어오다가도 중국으로 가지 블랙홀 같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지 후광통 때문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로 거의 안 들어오고 있죠. 네. 일본 때문에 못 갑니다. 일본 엔화 때문에 못 가고 네. 미국 때문에 못 가고 네. 미국이 6년 동안 랠리 보여주다가 미국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미국 때문에 못 간다 이겁니다. 또 6년 동안 오를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결국은 다 미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 못 가는 이유만 있다라는 거죠. 이 정말 골치 아픈 이제는 유럽 때문에 또 못 가는 러시아 그리스 문제까지 정말 다 때문에 못 가는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좋아갖고 우리나라 같이 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데 제가 그래갖고 오죽했으면 제가 교수협회에서 얘기했던 그 사자성어 정본청원 알고 계십니까? 나 그런 거 작년에서는 지원하는 건 아니야. 사자성어 하시면 네. 라이언 사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뭐라는 건 안 읽어 저는 뭐 머리 아파 이런 거 말고 자 정본청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교수들이 올해 우리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했던 정본청원인데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식이 통하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식이 지금 안 통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고 아무리 저평가됐거나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거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장이 철저하게 외면받고 소외받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탈출 대안 방법으로 제시해드렸던 부분이고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과거에서는 건설사들이 정말 엄청난 광고를 하던 시절도 있었고 통신사 광고가 엄청나던 시절도 있었고 대북 광고가 엄청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 주류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만큼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문체부에서 아시다시피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피카소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피카소 못 들어봤어. 못 난 들어보셨... 게임은 안 봐. 네, 죄송합니다. 예. 피카소 프로젝트라고 앞에 P 해갖고 이렇게 약자로 그렇죠. 약자로 해갖고 그 지원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이제 여성가족부인가요? 여기서 이제 좋구나. 규제 대상에 그리고 뭐 4대 악 그죠? 4대 악에 해당됐던 게임이 지난번에 규제 혁파라는 그 논의 그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했던 그 논의를 통해서 규제가 풀리는 부분. 그래서 어찌됐든 시각이 정부 규제 문체부에서 게임을 규제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각이 바뀌면서 분위기는 저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의 트렌드는 이제 게임이 대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중심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우리나라 대표 게임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PC 게임이 엄청나게 잘하던 NC가 이제 모바일에서도 석권을 하는 시절이 올해나 내년쯤에 오지 않겠느냐. 사실은 내년에 신작을 제대로 된 신작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사실 내년까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와중에서 이제 다른 대외 엄청난 변혁이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핀테크 쪽하고 게임 쪽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투톱을 제시드립니다. 여기서 딱 질문 하나 간단히 드리면 바쁘시니까 또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딱 물어보겠는데요. 네네네. 워낙 소비자시잖아요. 네. 게임을 하시니까. 네. 모바일 게임도 하세요? 모바일 게임도 하죠. 아니, 그쵸. 아니,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부분은. 어떤 게임을 하세요? 모바일 게임. 주로, 아니, 그럼 뭐,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면 내가 막 떠든다? 예, 없는 얘기. 아니, 모바일 게임도 한다? 예, 예. 아. 그쵸. 카카오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웬만한 건 다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죠. 아. 지금 보게 되면 진홍이 전문가님이 원래 이렇게 장치 산업에 대한 쪽들, 특히 이제 IT 쪽도 이런 쪽도 많이 좋아하셨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모바일 장치네요.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쪽.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좋아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성장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본질적인 성장. 예. 이런 분은 좋아하시는데. 나 초이노믹스 좋아해. 님이 지금 인터넷 뱅크. 초이노믹스요? 성장이잖아. 성장이니까. 네. 실패하지 않아요? 좌초됐다는 소리. 뭔 소리야? 초이노믹스 성장이다. 지금 좌초됐다는 얘기가 더 많아. 게임 이런 쪽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쪽에 대해서 시각을 그렇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얘기겠고 이 주동인 전문가님의 시각은 참 그 즐겁거든요. 귀를 또 즐겁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매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매주 나오셔야죠. 이거 아니면 뒷담화 들어간다. 아, 예. 그쵸. 예, 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